폴란드에 살았던 야누슈 코르차이라는 사람은 20살에 이미 작가로서 필명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이랬습니다. 글은 그저 글일 뿐이지만 의술은 행동이다. 그러나 의사가 되고 나서 그는 다시 고민에 빠집니다. 가난하고 버림받은 아이들 때문이었죠. 약한 숟가락이 가난과 고아라는 사실을 치료해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고아원을 차렸고요. 버려진 아이들을 보살피고 교육하는데 평생을 바칩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글은 그저 글일 뿐이고 의술 역시 세상을 치료하지는 못한다. 그와 비슷한 고민이 오늘 밤 여러분을 잠 못 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They say that heaven is like TV. A perfect little world that doesn't really need you. And everything there is made of light. And the days keep going by. Here they come. 닥터, 정말 거만하고 삶을 가볍게 여겼던 의사가 자신이 병을 얻고 나서부터 방황하게 되죠. 그때 시한부 인생을 사는 정말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소녀를 만나면서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그 소녀와 의사가 손을 맞잡고 혹은 둘이서 함께 벌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거기서 춤을 추면서 그때 나오던 곡 Strange Angels, 로리 앤더슨의 음성으로 오늘 FM 영화 음악 첫 곡 들려드렸습니다. 늘 실제적으로 내가 뭔가를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실제적으로 남에게 뭐 하나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살면서 가끔씩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뭐 하나 남기는 거 있나, 누군가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나, 그냥 나 혼자 먹고 마시다가 자꾸 놀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특히 주변에 여러 사회적인 모습들 보고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거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할 때는 특히나 내가 만약에 이 직업 아니라 다른 직업을 택했다면, 내 일을 다른 일을 했다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 어떤 글 쓰는 80대 할아버지의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글이나 말이나 그분이 하는 그 모든 행동 하나가 남들에게 귀감이 되더라고요. 희망의 씨앗이 되고, 사람이 우리들 살면서 여든이 될 때까지, 아흔살이 될 때까지 희망을 가지고 남들에게 뭔가 그 빛이 되는 삶이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 자서전을 읽고 나서는 늘 내가 괜히 인문계로 진학을 했구나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열패감 이런 걸 좀 버리게 됐어요. 글은 그저 글이지 않고요. 의술도 가끔은 세상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FM 영화음악 듣고 계신 분들 지금 시사회의 난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4월 27일 화요일 오후 8시 50분에 있는 시사회에 참석하실 수 있을걸요? 서울 강남 주공공이 일관에서 있는 제인 캠피온 감독 맥라이언이 주연한 영화 인더컷의 시사회가 있습니다. 50명 한 분께 두 매씩 보내드릴 테니까요. 자, 시사회 게시판에다가 시사 신청해 주세요. 자, 다음 곡은요. 대구 남구 이천동의 송누정 씨가 신청하신 곡이에요. 그동안 쌓인 신청곡도 많을 줄 아는데 또 하나 신청곡 저축해 두겠습니다 하셨어요. 계속 저축하다가 나중에 꺼내 쓰시지 못할까 봐 빨리빨리 들려드려야겠는걸요. 영화 베이비 이츠 유에서 세월이 흐른 후 많이 변해버린 두 연인이 다시 만나서 졸업 파티를 떠올리며 춤을 출 때 그때 흘러나오던 프랭크 시나트라의 음성이 듣고 싶다고 하셨죠? 자, 들어보세요. Strangers in the Night. Strangers in the night, exchanging glances, wandering in the night. What were the chances we'd be sharing love before the night was through? Something in your eyes was so inviting. Something in your smile was so exciting. Something in my heart told me I must have you. Strangers in the night, two lonely people, we were strangers in the night. Up to the moment when we said our first hello, little did we know, love was just a glance away, a warm embracing dance away. And ever since that night, we've been together, lovers at first sight. in love forever, it turned out so right for strangers in the night. Just a glance away, a warm embracing dance away. Ever since that night, we've been together, lovers at first sight. In love forever, it turned out so right for strangers in the night. 고속도로 중간에 엔진이 말썽이면 정말 아찔하죠. 대형 트럭의 엔진 관리, 셀 틈이 없어야 합니다. 유지비, 엔진의 수명까지 생각한 엔진 오일. 세계적인 디젤 엔진 오일, 쉘로 관리하십시오. 셀 틈 없는 디젤 엔진 오일. 산책 FM 영화음악. FM 시네마 테크. 네.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서 3주째 여성의 시각으로 영화 보기. 영화평론가 주유신 씨와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것 같이 한국 영화를 여성적 시각으로 다시 보면 어떻게 될까. 그 이야기가 이 자리에서 풀려나오게 될 겁니다. 주유신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무래도 많은 관객들에게는 우리가 늘 접하는 그리고 아주 자주 보는 한국 영화에서 그럼 과연 여성주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은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조금은 문제가 되고 그러면 한국 영화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죠? 예. 최근에 워낙 한국 영화가 양쪽으로도 굉장히 성장했고요. 그 산업도 커지고 관객수도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그걸 사실 가능하게 했던 요인은 그 한국 영화 자체가 굉장히 질적으로 성장하고 다변화됐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관객들을 말 그대로 끌어들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국 영화가 갖는 어떤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지금의 현상은 그만큼 한국 영화를 무조건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약간 비판적인 시각과 좀 새로운 틀로 접근할 필요성도 재회공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막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뭐 소위 말하는 관객 천만 시대, 신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가. 그러니까 그것이 한국 영화 산업에 굉장히 어떤 그 좋은 징조, 그리고 이제 신리네상스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평가도 났지만 이제 그 이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또 어떤 부분을 그늘지게 하거나 또 어떤 목소리나 또 어떤 인물들은 그 억압하거나 비가시화 시키는지 이런 걸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점차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천만 관객이라는 타이틀 앞에 달고 있는 영화들, 네. 막 좀 전 말씀하셨던 태극기 휘날리며라든지 실미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이고 주인공들도 남성들 간의 우애나 우정이나 심지어는 사랑을 그리고 있는. 그리고 그 어떤 장르적인 틀을 본다면 거의 멜로에 가까운 남성 멜로 액션. 그래서 많은 평론가들이나 혹은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한국형 블록버스터들 이런 영화 안에서의 어떤 여성의 드러나는 모습이라든지 혹은 남성이 드러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을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부분은 물론 여러 평자들도 지적을 한 적이 있지만요. 그러니까 아마 몇 년 사이에 그 성공을 거둔 블록버스터의 이제 목록만 보더라도 약간 공통점이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99년에 슈리를 출발로 해서 이제 공동경기역 JSA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실내로 태극기 얘기까지 그러니까 물론 그 외에 실패한 재앙이라고 불렸던 블록버스터 많거든요. 네. 뭐 아이유 레디, 뭐 예스터데이, 뭐 성냥팔 소녀 젤 이런 것도 있는데 바로 실패한 블록버스터와 성공 블록버스터를 나누는 기준 중에 선이 있다면은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성공한 한국형 블록버스터들이 한마디로 한국 사회의 그 근현대사, 그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어떤 상처나 또는 고통이나 아니면 진짜 그 힘든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리고 그 개인의 역사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굉장히 비극적인 근현대사를 일단 그 영화의 배경 내지 소재로 삼고 있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런 역사적인 일종의 환기에다가 또 한국 사회의 고유한 현재 당대적인 모순이 있잖아요. 어떤 권력관계라든지 한국 사회의 부패한 정치 권력이라든가 또는 굉장히 부조리한 권위주의라든지 이런 식의 굉장히 한국 사회 고유의 모순들을 잘 결합시켜서 한마디로 역사를 환기시키는 것과 동시에 한국 사회의 모순에 대한 굉장히 통절한 감정, 그것이 패배감이든 어떤 상처든 분노든 이런 거를 잘 결합시켜낸 영화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사실 그 성공한 영화들은 한마디로 일종의 역사 쓰기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름대로 영화를 통한 최근의 역사를 다시 쓰는 작업인데 거기서의 문제는 그 역사 쓰는 작업에서 일단 역사의 주체로서는 대부분 남성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것이 그 과정, 서사적 과정 내에서는 그게 하나의 뭐 시련이나 시험이나 또는 패배나 그 좌절이 되더라도 어쨌든 행위하고 알고 어떤 운명을 바꿔나가는 주체는 남성이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여성한테는 굉장히 수동적이거나 아니면은 추상적, 은유적 위치만이 허용된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은 최근에 태극기나 실미도에서 들어지듯이 그 영화에서 끊임없이 환기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감정을 자극하는 어머니라는 인물. 그러니까 일면은, 실미도 같은 데서는 사진으로 등장을 네, 하고, 그렇죠. 이제 태극기에서도 그 말을 잃어버린 어머니로 등장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 여성이라는 존재는 한편으로는 그 굉장히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역사 속에서 그걸 헤쳐나가고 어떤 그 역사와 씨름해야 되는 남성들이 항상 마음속 깊이 의존하고 돌아가야 되는 어떤 고향, 뭐 자연, 또는 안식과 같은 의미의 그런 어머니로 은유가 되던가 아니면 또 대부분의 경우 한국을 포함한 일종의 제3세계에서 역사 쓰기라는 거는 어쨌든 그 주체적인 역사가 아니라 뭐 침탈당하거나 또는 지배받거나 이런 역사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한 어떤 오욕이라든지 불명예, 수치스러움, 뭐 좌절 이런 거랑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진짜 말 그대로 그 은유하거나 알레고리화하는 걸 또 여성의 역할이 많이 하는데요. 그거는 어머니랑 정반대 위치에는 일종의 그 창녀의 이미지. 네. 그래서 그 유린당한 여성의 몸이 한마디로 그 민족의 운명이나 역사를 얘기하는 이런 경우를 많이 쓰이는데 그게 현재 그 성공을 거둔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전형적으로 그 여성을 동원하는 두 가지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추상화되고 그 은유에 대한 어머니 아니면은 또 반대로 그 민족의 고통이나 비극을 또 대신하는 또 하나의 은유로서의 창녀의 이미지. 근데 그거를 굉장히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와서 더 성공을 거둔 영화일수록 그런 여성 이미지를 더 많이 동원하고 의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들 안에서 여성의 모습은 딱 두 가지이다. 그러니까 돌아가야 할 고향으로서의 어머니, 네. 안식처 혹은 찢겨진 몸, 찢겨진 네. 국토로서의 어떤 이미지, 몸을 파는 여자들의 이미지 두 가지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있잖아요. 대부분의 그 개별 감독들이 의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일종의 무의식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드러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굳이 또 블록버스터 말고 다른 한국 영화들 보면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있는 것은 물론 등장하죠. 예. 근데 한국 블록버스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남성적 멜로와 액션을 결합시켜서 굉장히 화려한 스펙타클을 자랑하는데 그것이 이제 표면이라면은 어떻게 보면 이면에서 이런 성공을 가능케 했던 게 저는 바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넓게는 한국 사회 자체의 무의식, 조금 더 좁게는 남성적 무의식을 말 그대로 건드려주고 환기시켜주고 충족시켜주는 그런 식의 서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야기 구조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성적, 좁게는 남성적 무의식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형 블록버스터에는 많은 여성 관객들을 듣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성주의적 비평가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사실 가장 딜레마인데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수많은 여성 관객들이 본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영화들이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한테도 분명한 쾌락을 준다는 거거든요. 네. 관객들은 쾌락을 얻기 위해서 극장을 가고 또 얻었기 때문에 후회,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거니까요. 근데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영화 속에 여성이 어떻게 그려지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아주 이제 뭐 전문적인 용어로 그 영화를 보는 과정을 설명할 때 동일화 뭐 이런 개념이 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특정한 등장인물 또는 어떤 특정한 상황, 특정한 위치 이런 것과 동일한데 예를 들면 여성 관객이 영화 속에서 여성들이 그렇게 그려진다고 해서 그 여성도 꼭 동일하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자신을 그 여성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성 관객이 때로는 남자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동일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남성적 포지션 입장이나 위치에서 그 여성의 삶이나 운명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최근에 와서 많이 달라진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전 같으면은 여성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여성 관객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여성 주인공과 동일화를 한다. 근데 그게 꼭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가능하지만 그런 흔히 뭐 성교차적 동일화를 네. 얘기를 하는데 여성이 네. 이제 남성 인물과 또는 반대로 남성 관객이 여성 인물과라든지 또 기본적으로 영화 보기라는 과정 자체가 항상 관객이 영화 속의 한 인물이나 하나의 위치만 동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 인물 또는 가끔은 대립되는 위치들의 네. 이쪽 저쪽과 다 동일화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런 설명 아니면은 그 여성 관객들의 그 뭐랄까 그 영화들 즐겨보고 또 만족해하고 어떤 불만도 갖지 않는 이런 현상을 참 설명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군요. 자 우리 음악을 듣고 네. 이야기는 계속 나누도록 할까요? 이 태극기 휘날리며의 영화 음악을 많은 분이 그동안 신청을 해주셨어요. 김용민 씨, 김상민 씨, 정연우 씨, 김경민 씨, 이강욱 씨, 강원태 씨, 최진영 씨, 이현승 씨. 네 영화 음악 이 CD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비로소 나왔습니다. 이동준의 영화음악 태극기 휘날리며 프롤로그 들어보죠. 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중에서 태극기 휘날리며의 프롤로그 들어봤습니다. FM 시네마테크 영화평론가 주유신 씨와 함께 여성의 시각으로 보는 한국 영화 오늘 마련하고 있는데요. 아, 좀 전에 그 최근에 그 한국형 블록버스터 안에서의 남성적인 그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최근 영화 외에도 한국 영화에서 끊임없이 카메라를 잡은 사람, 글을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남성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남성적인 의식 혹은 여성이 드러나는 방식이 남성의 시각에서 보여지는 게 많았죠, 물론. 예, 예. 지금까지 한국 영화에서? 예. 그니까 지금 말씀드린 한국형 블록버스터가 주로 이제 90년대 후반에 등장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 슈리가 네. 99년에 나온 것처럼요. 한마디로 약간 세기 말 또는 세기 전환기에 두드러진 현상인데 그거는 사실은 그때 일순간적으로 등장한 게 아니라 네. 이미 90년대 이후 한국 영화의 흐름 속에서 많은 부분 예견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흔히 90년대 한국 영화를 좀 이전과 조금은 구분져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를 특징지었던 게 한마디로 코리안 유웨이브라 그래갖고 뭐 박광수, 장선우, 정지영 감독 등 그러니까 이전에 한국 영화 또 단절을 이루어내면서 여태까지 잘 다뤄오지 않았던 역사적 소재 또는 그 한국의 직접적인 현실 이런 걸 다루고 또 영화적으로도 굉장히 기존의 영화 언어나 관습들을 굉장히 거부하고자 했던 감독들 등장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화를 현실과 더 밀착시키고 그랬다면은 90년대 이후에는 그것과는 좀 달리 뭐 아직까지 정착된 개념은 아니지만 뭐 포스트 코리안 유웨이브 그래갖고 네. 이제는 어떤 현실보다는 허구 한마디로 그 장르적 상상력에 더 의존하면서 영화를 네. 만들어내는 이런 게 이제 90년대 이후 좀 두드러진 흐름인데요. 90년대 그 한국 영화가 지금 세기 말에 그런 일종의 한국 영화 신르네상스를 맞게 될 때까지는 그 지속적인 어떤 발전이나 확장 그다음에 다변화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이면에서는 반대로 만약 여성을 두고 보자면은 한국 영화가 여성에 대해서는 점점 더 혐오증적인 여성 혐오증적인 네. 상상력 그다음에 여성의 성이나 육체를 점점 더 가혹하거나 착취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이런 데 의존해 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가지 흐름이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한국 블록버스터에서 그런 식의 상상이나 흐름이 예고된 측면은 그니까 일단 90년대 이후에 그 성공을 거둔 목록의 리스트들을 보더라도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조폭 영화류를 들 수도 있겠고 그렇죠. 한편으로는 만약 조폭 영화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하면 과잉된 남성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할 때 조폭을 뭐 멋있게 그렸다는 차원만이 아니라 조폭이 상징하는 남성성의 면모들, 뭐 흔히 말하는 어떤 우리, 그러니까 의리, 뭐 우정 또는 그 성공에 대한 뭐 지향성, 그다음에 밑바닥에서 정상에 오르는 그 모든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극적인 요소도 제공하지만 철저하게 남성적 드라마 그다음에 경쟁이나 이렇게 그 진짜 목숨을 건 싸움들 뭐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지극히 끈적끈적하고 그 생사를 같이 하는 또 그 남성들의 의리와 연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한마디로 이거는 남성들이 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드라마를 다 집어넣고 그거를 네. 상당히 그 예찬하는 예.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조폭 드라마들이 한마디로 진짜 현실은 사실은 그렇게 흔히 존재하지는 않는데 극 속에서 굉장히 과잉된 남성성을 통해서 그 남성성의 또 다른 측면을 더 과장되고 또 일종의 승화된 형태로 보여준다면요. 또 반면에 90년대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멜로드라마라 하더라도 전통적인 멜로와는 달리 남성을 중심으로 한 멜로였다는 거죠. 그렇죠. 흔히 멜로가 이제 여성적 장르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들이 등장해서 여성들의 이야기를 펼치고 또 그 영화를 여성들이 즐겼던 건데요. 90년대 이후는 뭐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예를 들면 편지, 뭐 약속, 8월의 네. 크리스마스 이런 영화만 예를 들어도요. 그 남성이 주인공이 돼서 오히려 남성이 비극의 주체가 되고 네. 자기의 예정된 운명이나 그 비극적인 어떤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흐름이 90년대 전반적으로 물론 정점은 97년도에 뭐 IMF라는 하나의 그 큰 사회적 사건이었지만 전반적으로 80년대 이제 페미니즘이 하나의 운동으로 등장해서 목소리를 내고 특히 90년대는 대중문화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영화에도 일종의 하나의 문화적 흐름으로 수용이 됐기도 했는데 어쨌든 90년대 한국 영화 내에서는 그런 예를 들면 남성 여성 간의 어떤 관계, 성관계 변화라든지 또 여성들의 성 역할이 확장되는 거, 또 네. 여성들의 어떤 사회적 진출이 증가되는 거, 뭐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나 약간의 우려가 있었을 것 같고 또 페미니즘의 그 증가된 목소리와 대중적 영향력에 대한 또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성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한편으로는 굉장히 착취적이고 한편으로는 반대로 그걸 마치 보상하듯이 네. 남성성을 어떤 식으로든 다시 구원하거나 재구성하고자 하는 시도가 두드러졌다고 생각되는데 그 크게 대표적 흐름이 두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폭 영화를 통해서 과잉된 남성성으로 이제 현실 내에 어떻게 보면 사실 저의 존재하지 않는 그 허약해진 남성성을 이제 일종의 보상하고자 하는 측면이라면 또 하나는 그 남성 멜로드라마를 통해서 허약해진 남성 남성의 그렇죠. 어떻게 위로하고 네. 다시 한번 또 그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위무하는 이런 의미를 네.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주유신 씨의 말씀만 듣다 보면 그렇다면 한국 영화 안에서 여성은 그 자리를 완전히 뺏겼다고밖에 볼 수 없겠네요. 그러니까 한 여성 평론가가 쓴 글 중에 예. 단적으로 그 글의 제목이 사라지는 남한 여성들이라는 네. 글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면은 90년대 이후 한국 영화 속에서 예를 들면은 슈리에서는 이제 북한 여성, 뭐 파이란의 같은 영화에서는 중국, 그 무사도 마찬가지고요. 네. 또 JS 같은 데서는 스위스 국적의 한국 여성 이런 네. 식의 여성들이 등장하면서 네. 진짜 남한 여성이 갖는 어떤 현실성, 뭐 존재 의미, 뭐 이런 것들 극 영화라는 극 내에서요. 그런 게 점차 그러니까 사라지거나 그냥 약화된다. 하여튼 이런 걸 좀 과장되게 네. 그런 표현을 한 글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90년대 이후에 그 소비 집단 그 주체가 20대 그렇죠. 그 구매력이 있는 여성이라서 그런지 영화 속에 또 여성이 등장하는 경우도 없진 않아요. 주인공으로 그럼요. 등장하면서 네. 그들의 어떤 솔직한 욕망이 발현되고 표출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면에서 정반대로 또 두드러지는 현상은 저는 로맨틱 코미디 장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로맨틱 코미디라는 특성이 원래 뿌리는 멜로드라마지만요. 굉장히 다른 면이 멜로가 좀 더 고전적이고 정통적이라면 이제 로맨틱 코미디는 훨씬 더 모던한 형태라고 보통 얘기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멜로 같은 데서는 주된 갈등은 신분이나 계급적 차이에 의한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음 네. 이런 거잖아요. 거기서 비극성이 나오고. 근데 로맨틱 코미디는 신분 계급은 한마디로 좀 그 전근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로맨틱 코미디에서는 어떤 성격, 뭐 기질, 가치관, 취향 이런 차이로 인한 이제 어떤 갈등 같은 네.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민주적인 거고 개인주의적인 차원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남녀 관계는 훨씬 동등하고 그런 동등한 기반 위에서 일종의 민주적 관계성 위에서 이제 어떤 타협점을 찾아가는 이런 내용이라면 그런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이 그만큼 그냥 현대적인 여성상이라든지 또 변화된 성 역할 뭐 남성 여성의 모습 이런 거를 그려낼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장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 최근 한국 영화에서 로맨틱 코미디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년대 등장한 페미니즘이 90년대 훨씬 대중화되고 문화 영역에 영향이 미쳤다고 봤을 때 그런 흐름이나 어떤 변화를 가장 빨리 담아내는 게 로맨틱 코미디 같은 장르가 아닌가 싶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우연찮게 둘 다 엄정화가 주연을 했지만 네. 뭐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든지 싱글즈 같은 영화에서는 예를 들면은 사랑이 중심에 놓이지만 그 여성의 독립성이나 자기 자신 또는 일에 대한 어떤 관심과 집중 또 그 남성과의 로맨스 못지않게 중요한 여성들 간의 관계성 이런 것들이 초점이 맞춰지면서 좀 다른 서사를 펼쳐 보이는 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까 전에 한 여성 평론가가 한국 영화 속에서 사라지는 남한 여성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는 그 분명히 로맨틱 코미디라는 어떤 장르나 그쪽 영화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의 어떤 여성의 모습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염두에 두지 않고 말씀하시는 건데 아무래도 그 평론가들은 조금 거시적으로 글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일면은 최근에 한국 블록버스터 물론 성공도 거두고 있지만 굉장히 큰 성공도 거두고 네. 있지만 그게 아무래도 한국의 굵직굵직한 정치적 사건이나 역사적 현실을 다루기 때문에 훨씬 네.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고 그것이 더 두드러지는 한국 영화의 흐름처럼 느껴지는 그렇군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라져가는 남한의 여성들 영화 속에서 보면 물론 조폭 영화에서는 어차피 그 강한 남성을 그리고자 한 영화였지만 남성 멜로라는 측면에서 정말 네. 그 멜로의 주인공으로 남성을 등장시켜서 우리의 눈물을 쏙 빼놓았던 영화 중에 이 영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한석규가 주연을 한 8월의 크리스마스 중에서 그가 직접 부르는 곡 들어봅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 너를 남겨두고 나 떠나야 해. 사랑도 그리움도 잊은 채로 고운 너의 모습만 가져가고 한석규가 부른 8월의 크리스마스,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중에서 들어봤습니다. 네, 영화평론가 주유신 씨와 함께 오늘 FM 시네마테크 여성의 시각으로 본 한국 영화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1990년대 이후 한국 영화의 흐름 보면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라져버린 여성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성이 사라지지 않고 여성이 살아남은 영화들, 그런 영화들에 한번 또 집중을 해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한국 영화 중에.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좀 흥미로운 부분은 아까 그 두 가지로 남성성, 네. 90년대로 허약해진 남성성을 이제 보상하거나 재구성하고자 하는 이제 흐름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또 한편은 90년대 또 두드러지는 흐름이 굉장히 성적인 표현에 집중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네. 뭐 몇 가지 문화적 사건만 들어도 뭐 거짓말부터 뭐 죽어도 좋아라든지 노랑머리 뭐 이런 영화들만 예를 들어 알 수 있듯이 90년대 들어서는 특히 이제 여성의 육체나 이걸 중심으로 한 성적 표현에 굉장히 몰두하고 집중한 영화들이 두드러졌는데 네. 물론 80년대에도 에로 영화 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게 약간 묘한 형태로 어떻게 보면 계승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원래 이제 영화라는 장르 자체의 속성이 워낙 그 상업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고 또 굉장히 관음증적 충동을 이미 그 영화 장치 안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성의 육체 이미지나 이런 데 굉장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매체이기도 하지만요. 90년대에 이제 특히 한국 영화가 그렇게 두드러지는가 그런 표현이 네. 이건 물론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 자체가 이러면은 인터넷 매체가 대중화 된다든지 또는 어떤 개혁이나 개방 뭐 약간 유화적인 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때부터 성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고 또 다양한 성에 대한 이론도 소개되고 이런 영향도 많아지면서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가 성이라는 것 자체에 굉장히 몰두하고 맞아요. 그 폭발적으로 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지는 게 90년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화도 그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여성을 지금 말하는 맥락에서는 그 여성을 성적 관점에서 특히 다루는 거는 사실은 그 여성을 또 한편으로는 타자화시키거나 또 대상화시키거나 약간 착취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80년대 에로 영화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그 상상력의 범위가요. 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제 평가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수많은 예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해피엔드 같은 영화가 네. 이제 이전과는 좀 다른 불륜의 드라마인데 우리가 한국 영화관의 자유부인부터 쭉 이어지는 일종의 이제 바람난 여자들 영화의 이제 계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해피엔드 같은 경우는 좀 새로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이 뒤바뀐 네. 상태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인데 물론 이 영화를 두고 많은 여성들이 이제 그 영화의 결말이 아내가 이제 바람을 피우고 그걸 안 남편이 이제 굉장히 치밀한 준비 끝에 이제 아내를 살해하는 사실 결말이잖아요. 네. 이제 이걸 두고 한마디로 여성한테 굉장히 경종을 울리고 네. 또 처벌을 가하는 서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영화가 가진 장점은 일단은 그 성역결이 뒤바뀐 상태에서 여성이 이제 일종의 가정 외부로 나아가는 일적으로든 아니면 관계적으로든 그런 심리를 상당히 그 실감나게 현실주의적으로 묘사한 측면이 있고요. 네. 또 여성, 아니면 80년대 에로 영화 같은 경우는 여성이 뭐 바람을 피운다, 여성의 성적 주체가 된다는 게 한마디로 그 여성의 몸을 전시하기 위한 사실 구실에 불과하지 않은 맞아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비하면은 이 영화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억제되어 있고 여성의 욕망이라든지 뭐 육체라든지 성적인 어떤 부분들을 그 대상화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최대한 묘사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기존에 그냥 아기들 굉장히 단순하거나 진짜 벗기기 위한 구실에 불과했던 그런 불륜 드라마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평가를 한다면은 아주 어떤 사회에서든지 가장 보호받는 존재는 중산층의 주부거든요. 네. 엄마와 아내의 이제 위치를 가진 여성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영화는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가장 보호받을 대상 여성 중에서도 한 중산층 가정주부 엄마 아내에 대한 최소한의 그 보호를 사실은 폐기처분한 그런 의미는 갖고 있죠. 네. 그 좀 전에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여성들의 성이라든지 혹은 욕망이라는 것이 좀 더 현실감 있게 솔직하게 드러난 영화들이 이제 90년대 이후 한국 영화를 네. 보면 좀 나타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것의 결말은 네. 오히려 이게 현실적으로 더 생생한 인물이 가혹하게 단죄를 당하기 때문에 더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 상업주의적으로 그것들의 욕망이 묘사가 되기 때문에 보면서도 과연 내가 느끼는 이 영화 보다가 아, 기쁘고 재미있고 이렇게 쾌락을 느끼다가도 영화 말미쯤 되면 뭔가 찜찜한 게 이렇게 남아있곤 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평론가로서 좀 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만약 여성 이미지와 관련해서 보자면은 변화나 다양화도 두드러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물론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성적인 여성, 한마디로 성향화된 여성 주체를 다루는데 몰두하지만요. 또 90년대 워낙 장르가 다양화되면서 예를 들면은 뭐 로맨틱 코미디는 물론이고 그 안에서 뭐 필름 누아르 장르라든지 뭐 아니면은 변형된 코미디 이런 것들 등장하면서 예를 들면은 뭐 조폭 여성도 등장하고 네. 뭐 엽기 여성도 등장하고 네. 또는 피도 눈물도 없이 같은 영화에서는 뭐 여성 버디 같은 게 등장하기도 하면서 이전에 비하면은 여성들이 굉장히 자율적이거나 그러니까 가동성을 갖거나 막 넓은 범위에서 움직이거나 또는 굉장히 그 욕망의 주체가 되는 이런 측면도 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역시 그 영화적 한계상 아직까지는 텍스트가 허용하는 범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들한테 허용되는 그런 관계성, 여성들만의 관계성 또는 자율성, 뭐 가동성이라는 게 상당히 사실 굉장히 위협적인 거거든요. 네. 감상적 자체 질서로 보자면은 많은 부분에 균열을 내거나 정해놓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굉장히 위협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다가 결말에 가서는 그걸 약간은 억지스럽거나 강제적으로 봉합할 필요가 있는 거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오히려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결말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요. 좀 그런 식의 영화 말고 어 이거는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봤을 때 이만하면 괜찮다. 그런 한국 영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요. 네. 일단 페미니즘 비평은 물론이고 비평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그 비평의 역할이라는 게 어떤 영화에다 이렇게 레벨을 붙이는 작업이잖아요. 네. 뭐 이 영화는 여성주의적 영화다. 아니면 이 영화는 반여성주의적 영화다. 또는 이 영화는 뭐 몇 등급의 영화다. 네. 그 역할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곤란한 문제긴 하지만 당연히 비평이라는 것도 정치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보다 보면은 굉장히 좋거나 끌리는 영화들이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한때 뭐 굉장히 약간 자극을 받고 충격도 받았던 영화가 있는데 뭐 임상수 감독의 천여대 전역사 같은 영화예요. 네. 근데 그 영화 같은 경우는 그 비슷한 나이 또래 29살에 이제 미혼 여성 셋을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세 여성의 그 말 그대로 그 또래로서의 삶을 한마디로 여성의 성이나 육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는데 그게 기존의 영화들을 다듬어서 굉장히 전 다른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세 여성이 일종의 하나의 유형들처럼 전제가 되어 있죠. 굉장히 서로 다르게. 네. 근데 그게 굉장히 현실주의적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존에는 여성들의 성이나 육체가 말씀드렸듯이 대상화되거나 한마디로 관객들한테 어떤 성적인 시각적인 쾌락을 주기 위한 어떤 구실과 볼거리로 기능했다면 여기서는 그거보다는 그 여성들 삶 자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오히려 그 예를 들면 여성의 육체라는 게 어떻게 여성의 삶의 장애물이 되고 또 반면에 어떻게 또 쾌락의 영토가 될 수도 있는지 또 그 여성의 성이라는 게 여성을 얼마나 여성으로서 제약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억압하는 부분인지를 드러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영화 또 다른 갖고 있는 다른 측면은 또 여성들 간의 관계성이 오히려 남성들 간의 관계나 그 로맨스보다 훨씬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여성들이 자기 삶을 꾸려나가고 또 생각이나 어떤 몸이 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는 우리 여성들 관계가 뭐 이런 측면들 이런 게 이제 그런 비슷한 소재를 다루는 다른 영화에 비해서 굉장히 단단한 생각도 했었고요. 네. 또 99년인가 되게 우연의 일치로 레즈비언 여성이 등장하는 세 편의 영화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노랑머리, 텔미썸딩, 그다음에 그 여고의 답 두 번째 이야기. 네. 그래서 그 되게 좀 희한한 일이었는데요. 그 세 편의 영화 전부 다 레즈비언이 등장 그러니까 아주 명백하거나 아니면 약간 증오적인 레즈비언이 등장을 하는데 그 노랑머리의 텔미썸딩이 레즈비언 여성을 재현하는 방식과 그 여기다 두 번째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노랑머리하고 텔미썸딩은 그러니까 레즈비언 여성의 이미지 또는 레즈비언적 가능성을 가진 여성 이런 부분을 굉장히 전형적인 방식이긴 한데 이 범죄라는 모티브와 중첩을 시키죠. 네. 그래서 그 여성들은 뭐 연쇄살인범이라는 이유가 있건 없건 간에 연쇄살인범이라는 한마디로 굉장히 반사회적이고 위협적이고 굉장히 그 통제 불가능한 인물로 그리면서 그런 여성 이미지를 어떤 그 어떤 신경증이라든지 병리학적인 이런 네. 측면과 연결되는 게 좀 강하고요. 그렇죠. 항상 여성성을 이렇게 병리학적인 측면과 연결. 그렇죠. 원래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여성이라는 것 자체가 병이다. 네. 이런 옛날 19세기 그런 말도 네. 있었지만. 근데 특히 노랑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더 극단적으로 쉽게 말하면 레즈비언 섹슈얼리티를 진짜 전형적인 관음증적인 쾌락을 위해서 전시하는 하나의 이제 그런 볼거리로 제공하는 측면이 강했고요. 이런 거에 비해서 그 여기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 10대 소녀로서의 레즈비언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요한 특징은 거기서 레즈비언은 이제 앞에 두 편의 영화처럼 어떤 범죄나 그 병리학 비정상적인 이런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그 10대의 소녀들을 또래 다른 아이들과 구별지어지는 어떤 비범함의 표시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영화 장르가 이제 공포잖아요. 거기서 알 수 있듯이 또 걔네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섹슈얼리티 또 그거에 수반되는 여러 특징들은 한마디로 아이들을 가두고 억압하고 훈육하는 그 학교라는 제도 공간을 한마디로 한순간 뒤흔들고 완전히 전복 그 의미를 전복시키는 그런 그 일종의 저항적이고 어떤 도발적인 힘을 제공하는 하나의 계기로 설정하는 데서 굉장히 특이하고 특히 그 영화 이제 오프닝 시퀀스 같은 경우는 그 두 주인공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피아노의 한 장면을 네. 연상시키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런 걸 이제 어떤 한 여성 평론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물은 이쪽에 어머니의 양수를 네. 상징한다 그러면서 이제 확대 해석하면 여성에게 있어서 다른 여성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남성과의 관계 더 이전에 더 원초적이고 또 본질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장면을 해석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레즈비언 섹슈얼리티를 이제 비범함의 의미로 위치 짓고 그것이 가부장제적 어떤 질서나 학교라는 그 제도 공간에 대한 굉장한 위협적 힘을 가진 어떤 영역으로 또 설정하고 또 그 남성보다 여성 간의 관계가 더 근원적이고 시원적인 것으로 여성에게 이렇게 이제 네. 묘사하는 점에서 굉장히 차별성을 갖는 부분이죠.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처녀들의 저녁 식사나 이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나 모두 다 감독이 여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남성 감독이죠. 예. 그런 거 보면 꼭 여성 감독이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남성 감독이라 그래서 아주 마초적인 혹은 자신들의 시각만으로 그 영화를 꾸민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 음악을 듣고 예. 이야기를 계속 할까요? 네,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중에서 조성호의 영화 음악 메인 테마 들어보죠.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중에서 메인 테마 조성호의 영화음악 들어봤습니다. FM시네마테크 영화평론가 주유신 씨와 함께 여성의 시각으로 본 한국 영화의 지형도 쭉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정말 마무리할 때가 됐죠? 예. 자, 한국 영화 지금의 위치 말씀하시면서 좀 그 한국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여성주의 그 평론가로서 네. 이런 영화 좀 만들어 주세요. 대신에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회에서 사실 페미주의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편견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사실 젊은 세대 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싶으냐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페미니스트적 삶이거든요. 굉장히 네.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살고 싶고 어머니의 삶과 굉장히 다른 삶을 지향하는데 스스로는 페미니스트로서 정치화되기엔 되게 거부감을 갖는다는 네. 거죠. 근데 그런 데서 알 수 있는데 그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낙천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 그래서 페미니스트를 흔히 이제 남성 혐오 중 환자라던가 공격적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단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페미니즘이라는 게 저는 크게 보면은 현대 사회에서 일종의 민주주의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계속 3주 동안 여성의 시각에서 얘기를 했지만요. 넓은 틀에서 보자면은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가 진짜 얼마나 민주주의적이냐. 얼마나 건강하냐라는 건 얼마나 풍요로운 사회냐라는 저는 척도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사회의 소수자들 마이너리티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는 사회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점에서 가장 범위가 넓은 소수자는 여성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회는 흔히 반은 여성 반은 남성이니까 절반의 소수자잖아요. 또 이제 그 외에도 뭐 장애자라든지 뭐 동성애자라든지 뭐 진짜 어떤 특정 지역의 사람이라든지 뭐 우리 사회 수많은 뭐 혼혈화라든지 많은 마이너리티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부분이 한국 영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이제 그 전망을 제시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여성분에 집중을 했지만 좀 더 넓게는 한마디 우리 사회 존재하는 수많은 차이들 여성 남성의 차이들 수많은 차이들이 있는데 그 차이를 어떤 대결이나 차별이 아니라 그 차이가 오히려 굉장히 생산적이고 역동적이고 서로를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 힘이 되는 그런 것으로 담아낼 수 있는 영화가 많이 등장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최근에 한국 영화의 흐름이 산업적으로는 굉장히 전향적이지만 그 다양성이라든지 건강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소수의 목소리와 차이의 지점을 담아내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경향을 띠는 게 아닌가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염두에 두고 이거는 그 감독 개인이나 제작자 개인의 힘으로만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상업적 체계나 또 영화 어떤 정책적 측면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관객들의 태도나 마인드에 많이 달려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두가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아유, 우리가 뭐 몰라서 못하나요? 하면서도 결국은 그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똑같은 영화가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조금씩 그 차이들을 담아내는 그런 좀 깊은 눈을 가진 영화 제작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사회의 가장 커다란 소수자 집단인 여성의 시각으로 본 한국 영화 3주 동안 주유진 씨와 함께 꾸몄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 귀한 이야기들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요. 영화 싱글즈 중에서 러브홀릭의 놀러와 듣겠습니다. 정말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모두가 잘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놀러와 이 곡과 함께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혜영,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날들